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높이 모신 내조국 노래하네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평양의 봄밤에 사향가 흐르네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수룡님의 저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의 태양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